질 같은 맘 홀로 우는 달 그 빛따라 네가 피고 질까 시간은 늙어 슬러 저 새들처럼 훨훨 더 높이 날아가 아리따웠던 순간의 떨림 나를 감싸던 따스한 손이 그리워져 또 찾게 돼 널 덧없이 기다려 시간 따라 흘러가리라 바람 따라 떠나간 너의 빈자리 너는 마치 홀로 피는 꽃 검은 구름마저 달빛을 가려다오 한밤의 밤에 핀 눈부신 빛처럼 달빛에 반해 핀 하얀 꽃처럼 한순간 사라진 나루 빤 꿈처럼 별 따라 다른 심리도 못 가라 한밤의 밤에 핀 눈부신 빛처럼 달빛에 반해 핀 하얀 꽃처럼 눈을 가려도 아름다운 널 나를 바라보는 널 girl out of there 바람마저 널 찾아오매 불망인데 홀린이 밤새 헤매인도 그리워지는 너의 뒷모습 듣지 못한 우리 이야기 되돌린다면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을 텐데 시간 따라 흘러가리라 바람 따라 널 따라가 저 달빛을 가려다 한밤의 밤에 핀 눈부신 빛처럼 달빛에 반해 핀 하얀 꽃처럼 한순간 사라진 나룻밤 꿈처럼 별 따라 다른 심리도 못 가라 한밤의 밤에 핀 눈부신 빛처럼 달빛에 반해 핀 하얀 꽃처럼 한순간 사라진 하룻밤 꿈처럼 달 아래 너는 참 아름답구나 널 찾아 헤매다 무심코 지나친 꽃이 참 예쁘구나 그게 바로 너였구나 금색 꽃이고 부는 참 바람같아 밤에 날아가 먼지같이 소리 닳든 망치든 꽃잎들은 다시금 내게로 오라 바람아 불어라 말하지 못하니 말 전해다오 한밤의 밤에 핀 눈부신 빛처럼